들고 가는 사람이나 왜 그리 난 그냥 살란다. 하방 사발 대체우고 숭늉 한몫을 등 따신 게 최고 아니냐. 살진 마라 시궁창 빠지면 개팔자가 상팔자더라. 혼을 던져라 살다 보면은 상팔자 살라리. 날 들고 가는 사람이나 왜 그리 난 그냥 살란다. 하방 사발 대체우고 숭늉 한몫을 등 따신 게 최고 아니냐. 막살진 마라 시궁창 빠지면 개팔자가